우리나라에서 자강도 희촌시 성지리 팔인민반에 살고 있는 김승옥 여성이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.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00살 장수자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.